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품을 못 잊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생각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추워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여기가 내 사는 저곡이여라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